12월 달력을 넘길 때마다 시작되는 그 알 수 없는 어긋남은 모른 척을 해봐도 밀려올 때마다 한 척해도 태어난 척해도 태어나지 않은 거야. 하지만 네가 도시를 채우는 마법을 피해 도망가 방법이 있다면 다 해보고 싶어서 다 해봤지. 눈과 귀를 다 가려봤지. 그러니까 불쌍했는지